가면 돌아섰던 그날 밤 그 거리 나 혼자 걸어가니 비도 우울하다. 이보다 짙은 진정 짙은 사랑은 가고 흐느끼는 빗속에 상처만 남어 굿바이 하며 돌아섰던 그날 밤 그 거리 나 혼자 걸어가니 비도 우울하다. 남어 굿바이 하며 돌아섰던 그날 밤 그 거리 나 혼자 걸어가니 비도 우울하다.